먹고 탄탄 대로 위로 달릴 때는 발굽도 단단 못 나가 나저 그때 달까 빠져보면 가늠이 돼 그 깊이의 차이가 고백 잘 써진 가사니 골대 오래 또 걸려도 완벽 노이로제 승부수를 던질 때는 근본부터 고네 리스크가 높다면 소심하게 로벳 생명력을 마구잡이가 넌 게임과는 다른 게임으로 뭔가 아는 척 이기적인 선은 지워 이제 너와 나는 같이 겪을 실패 그게 우릴 가르쳐 다른 말을 했어 다른 말을 했어 다른 말을 했어 사실 다른 말을 했어 다른 말을 했어 다른 말을 했어 사실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나는 부족했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나는 부족했어 내 이름이 목에 내일은 있어도 돼 그게 매일인데 오늘 내 이모래 억울해 매일은 기름 뿐식에 추해 그게 따라 흔들어줘 크게 알았어 사람중에 물려가 싫었어 사람들은 다 알았어 내가 흔들거린 말 예전부터 거기서 거긴데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건 넌 누군가 이름 모르러 가는 거란 거 몰라 지가 차버린 쪽봐 두 내 자기니까 없던 걸로 거짓말해 내 두 눈이 뿜뿜 목이 마다고 다 그쳐봤거든 밤만 네 밤만 까만 밤만 불어 세상 나 가만히 물어 다른 말을 했어 다른 말을 했어 다른 말을 했어 사실 다른 말을 했어 다른 말을 했어 다른 말을 했어 사실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나는 부족했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나는 부족했어 사실 부족했지 난 부정은 안 해 허나 분명한 건 피아식별 분별을 할 때 또 눈 뜨는 밤에 본 뚜렷한 상상에 내 적에게 전달해 너나 순결을 말해 내 나이에 내가 이런 걸 다 이렇게 나열해서 하나씩 곱씹어봐 뭐다 이런 걸 나약해 쌓이는 건 나이지만 다행인 건 아직까지 관심 없어 거기 파리 꼬인 파이 애초에 먼저 민망했었네 이유는 그래서 왜 꼭 시간 내었네 이런 무엇어 한참을 고민 미워했던 말만 그냥 혼자만의 착각 시계 배웠네 어제까지 깨웠네 결과물이 반해 반오극도 반대만큼 할 말 있음 해보시던가 여전히 이 거리를 바지로 쓰던 간지 맞는 말을 했어 맞는 말을 했어 맞는 말을 했어 사실 맞는 말을 했어 맞는 말을 했어 맞는 말을 했어 사실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나는 확실했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나는 확실했어